얼어붙은 시간 속에 떨며 걷다 지친 밤에 난 멈춰서 그리움을 바람에 실어서 그대를 찾아 난 헤매어 Where are you? Ooh. 나의 그댄 지금 어디에 Still I am 그댈 기다려